지나가면 하루 더 잊을 수 있을까? 이제 그만 멈추고 싶어. 다시 지난 기억을 꺼내도 괜찮은 날이 올 거라 난 눈을 감아. 하루 종일 이리저리 어지러운 게 마음인지 아님 다른 탓인 건지 아무 생각도 날 찾지 않나. 하나 둘씩 사금사금 지워가는데 비워버린다 다른 어떤 미련이 나를 미련하게 Love Star 잃어버린 사소한 반복해도 매번 같은 대답인 것